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3돌을 맞으며 27일 평양의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와 신밀이 애국열사릉에 환들이 진정됐습니다.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환이 열사묘와 열사릉의 환 진정대에 놓여 있었습니다. 김영남 동지, 박봉주 동지,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 위원장, 당 무력 정권기관, 내각 근로단체, 위원회, 성중앙기관 일꾼들, 조선인민군,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,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환진정에 참가했습니다.